가장 배고프다는 6시 반. 오늘 저녁은 뭐 먹지? 하는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코너 TV와 밥상. 윤영씨,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봐서 추천을 하려고 가져온 영화예요. 아메리칸 셰프입니다. 아, 저는 이 영화를 조조로 그때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아... 조조다 보니까 아침밥을 당연히 못 먹고 갔죠. 안타깝네요. 이 영화는 정말 그런 큰일 납니다. 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포스터 문구도 빈속으로 절대 보지 말 것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팝콘도 안 사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보다가 중간에 뛰쳐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배고프죠. 네. 정말 그 포스터 문구를 무시했다간 진짜 큰일이 납니다. 이게 셰프잖아요, 제목부터. 그쵸? 그래서 정말 시종일관 음식을 하고 먹고 막 하는데 영화를 보면서 아 뭔가 이게 음식 냄새가 나는 그런 착각까지 들더라고요. 윤영 씨는 뭐 드시고 이 영화를 보셨나요? 공복으로 갔습니다. 그래 뭐 끝나고 나서 먹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아 정말 후회를 많이 했죠. 맞습니다. 이 영화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영화 아메리칸 셰프. 네, 정말 제목대로 아메리칸, 미국인 셰프가 나오는데요. 이 셰프가 어떤 해프닝을 겪으면서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인류 레스토랑의 셰프, 주인공인 칼 캐스퍼는 유명한 음식 평론가의 호평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요새 SNS의 폐해라고 하죠. 그쵸. 정말 트위터를 사용해서 정말 경솔하게 욕설을 보냅니다. 근데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맞아요.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사람들이 그걸 엄청나게 리트윗을 하고 그러니까 지우지도 못하고 엄청난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엄청 욕을 먹다가 결국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정말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폐인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혼한 전처의 도움으로 푸드 트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폐차 직전에 트럭이 생각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아, 저걸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들하고 이렇게 뭐 쓸고 닦고 하니까 또 그럴듯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레스토랑 동료가 되게 멋있게 페인트칠까지 막 해줘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그럴듯한 푸드트럭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주인공 칼 그리고 칼의 아들인 퍼시 동료 마틴 이 세 명이서 미국 전 대륙을 돌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정통 셰프였던 사람이 과연 그 작은 트럭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샌드위치가 쿠바식 샌드위치였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되게 낯선 음식이죠. 특히 맞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게 주인공의 전처가 쿠바 사람이어가지고 아, 다 같이 쿠바식 샌드위치를 먹다가 아 이거 맛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트럭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 맛이라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푸드 트럭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나온 거죠. 근데 영화를 보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정말 기절합니다. 기절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영화 보는 내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 맛이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쿠바식 샌드위치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보면 별거 없어요. 그렇죠. 사실 레시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샌드위치라서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영화에서 짧게 만드는 법을 알려줘요. 이제 주인공이 아들한테 레시피를 알려주면서 하는 얘기인데 돼지고기 3장, 햄 2장, 치즈 2장 올리고 다른 쪽 빵에는 머스타드 소스 끝에서 끝까지 바른다. 이게 끝이거든요. 윤영 씨 저 요리 못하는 거 아시죠? 아 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저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진짜 간단하잖아요. 뭐 재료 뭐 썰고 볶고 뭐 어떻게 졸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하나 올려서 먹으면 된다 이거니까. 그리고 이게 또 포인트가 있어요. 플린차? 플란차라고 하는 그 양면 그릴로 이렇게 꽉 눌러서 구워주거든요. 버터를 네. 듬뿍 발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쿠바식 샌드위치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쉽네요. 저는 플란차가 없어요. 아, 저도. 네. 그래서 저는 그 뭐지? 석쇠 있죠. 돼지고기나 생선 굽는 거 석쇠. 아, 이렇게 그물 네, 이렇게 네. 돼서. 그래서 아, 좀 이제 임시방편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기분을 내는? 네네. 그렇게 해서 샌드위치를 좀 해먹기도 했어요. 어, 생활의 지혜네요. 네. 하지만 네. 뭐 그 맛은 아닙니다. 아, 근데 또 저는 그것도 불가능해요. 저희 집에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아. 전기레인지인데. 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달궈서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기분만 내는 거죠. 힘들다. 그냥 사 네. 먹어야겠다. 네, 네.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은 사 먹는 게 최고죠. 최고인가요? 네. 아우, 셰프님이 해주시는 걸 먹는 게 최고예요. 아, 근데 그러면 정말 이거는 근데 쿠바식 샌드위치는 잘 안 팔잖아요, 주변에서. 아, 그렇죠. 이게 되게 낯선 음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쿠바 하면은 모히또, 뭐 헤밍웨이 이거 말고 아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이 아메리칸 셰프를 보고 나면 아, 정말 쿠바를 반드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 이곳 신촌에서도 쿠바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쿠바까지 가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신촌에 리틀 쿠바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빨간 잠수정 있는 곳에서 도보로 5분 정도 좀 걸리는 거리인데요. 독수리 학구까지 쭉 걸어가서 대학야구 쪽 골목, 그러니까 왼쪽 골목이겠죠. 거기로 직진해서 들어가시다 보면은 편의점 하나 있어요. 땡땡 25. 거기를 지나면 리틀 쿠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정말 저는 이 영화 딱 보고 나오는 길에 아, 이걸 어디 가서 보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깝고 영화에서 나온 샌드위치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태원이나 가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 리틀 쿠바에서는 수제햄 두 종류, 모짜렐라 치즈,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 정말 이 플란차 그릴에 눌린 모양이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좀 비싸면 못 먹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외국 음식이라서 비쌀 것 같다라는 막연한 그런 좀 편견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가격이? 아, 좋은 곳이죠. 네. 해피타임이라고 해서 저녁 8시 30분까지는 샌드위치에다가 맥주 한 병 해서 단돈 8,500원입니다. 굉장히 싸죠. 괜찮네요. 네, 그리고 사장님 성함이 김땡땡, 박땡땡이 아니에요. 아우구스토. 쿠바 분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원조 쿠바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들을수록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맛인데 그러면 여기 가면 쿠바 샌드위치 말고는 다른 거 못 먹어보나요? 아, 그럼 진짜 아쉽겠죠. 거기까지 리틀 쿠바, 쿠바까지 갔는데 다른 것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곳에서는 쿠바 가정식도 먹어볼 수 있고요. 푸딩에 맥주가 들어가요. 플란이라는 이 푸딩은 맥주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되게 이색적인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좀 더 무난한 걸로 뭐 나초나 안심 스테이크, 샐러드 뭐 이런 다른 메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메뉴가 다양해서 뭐 밥 먹으러 가도 될 것 같고 밥 먹고 술 한잔 하러 가도 될 것 같고 크게 고민 없이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이것저것 시켜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방금 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쿠바 하면 그 술이 있죠. 그 술이 있죠. 네, 칵테일 네. 모히또. 그 쿠바에 가면은 헤밍웨이가 사랑하던 그 모히또 집 거기가 장사가 굉장히 잘 된대요. 다들 전 세계에서 아, 나도 헤밍웨이가 마셨던 그 모히또를 먹겠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하는데 리틀 쿠바에서도 모히또나 피나콜라다 같은 칵테일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 피나콜라다는 특히 그 파인애플이 들어가는 칵테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파인애플 속을 파서 거기에다가 서빙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윤영 씨 드셔보셨나요? 아, 저는 아직 아직 못 드셔보셨나요? 네. 네. 오늘 갈까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근데 정말 독특해요. 이게 아메리칸 셰프에서 느꼈던 그런 쿠바의 호탕함, 열정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남미라고 하면은 정말 그 열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제목은 아메리칸 셰프여가지고 막 이제 뭔가 미국적인 어떤 걸 상상을 했는데 진짜 시종일관 남미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뭔가 신나요. 이 맞아요. 영화가. 그 친구도 다 막 남미 스타일이고 그 푸드트럭 그 이름 자체도 스페인어예요. 그 어. 남미 쪽 그 셰프를 뜻하는 엘 제페 이렇게 써져 있고 그 옆에 커다랗게 쿠바노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뭐 아메리카노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되게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죠.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셰프의 와이프분. 굉장히 열정적이시잖아요. 아, 네. 네, 매력적이죠. 그분, 그분도 남미 분이죠. 네, 네. 그분이 이제 쿠바 사람이라서 이제 그 쿠바 음식을 좀 먹다 보니까 아, 이거 이 맛이라면 가능해 이렇게 된 거죠. 정말 그분 같은 여자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아, 혹시 그 미국 드라마에 네. 모던 패밀리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 남미 분이 나오거든요. 그분은 쿠바 사람은 아닌데 정말 그분을 볼 때마다 아 남미 열정 열정과 젊음 이런 느낌. 이번에 한번 가시죠. 아 정말 가보고 싶어요. 네, 돌아오는 여름에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절대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어쨌든 이 영화가 주인공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도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남미의 흥을 돋궈주는 그런 OST도 한몫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영화가 뭐 그냥 대화를 할 때나 뭐 주인공이 요리를 할 때나 아들하고 속 깊은 얘기를 할 때에도 그런 되게 흥나는 남미스러운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곡 들어봤으면 해서 가져왔습니다. 어, 좋습니다. 어떤 음악 가져오셨나요? 주인공 칼, 아들 퍼시 그리고 동료 마틴 세 명이서 쿠바 샌드위치를 만드는 장면에서 쓰였던 노래인데요. 게리 클락 주니어의 트래비스 카운티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전주부터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노래 진짜 신나죠? 정말 신납니다. 이게 영화 볼 때도 저는 굉장히 신났거든요. 막 혼자 보러 갔는데 막 거의 어깨가 막 들썩들썩 했어요. 근데 다시 들으니까 아, 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샌드위치가. 맞아요. 이게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영상이 생각나는 경우들이 막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경쾌한 요리를 하는 경쾌한 움직임하고 음악하고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노래를 들으면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샌드위치 먹고 싶다 막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게 노래도 굉장히 경쾌한데 음식 영화가 다 그렇잖아요. 색감이 굉장히 또렷하고 네. 예쁘잖아요. 클로즈업도 되게 섬세하게 잘해주고 그니까 그 손모양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딱 들으면 그 음식들도 생각이 나고 자연스럽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샌드위치라는 게 사실 별거 없잖아요. 뭐 들어가봤자 빵 사이에다가 야채, 햄, 계란 하고 뭐 소스 좀 뿌리고 이런 건데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별로 든 것도 없는데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상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만들었어요. 샌드위치가 사람 이름인가요? 맞습니다. 샌드위치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샌드위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라고 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네요. 만약에 윤영 씨가 무슨 음식을 만들어서 노윤영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그 이름 그 음식은 쭉 노윤영이 되는 거네요. 야, 노윤영 어제 막 아,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비윤리적인 느낌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굉장히 재밌네요. 네. 아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인 건 아니고 자기의 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존 몬테규라는 사람이 샌드위치 지방의 영주였대요. 그래서 샌드위치 백작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걸 따서 샌드위치라고 부른 건데 이 사람이 도박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식사도 안 하고 맨날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762년 어느 날 친구들하고 카드 게임을 하다가 그날도 식사를 거른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 뭘 좀 먹어야겠는데 시간은 없으니까 하인한테 고기랑 빵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빵을 썰어서 차가운 쇠고기를 그냥 끼워서 한 번에 먹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우리는 이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런 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포크랑 나이프로 조금씩 썰어 먹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그쵸.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싹싹 편하게 먹자 와구와구 이렇게 먹으니까 엄청나게 파격적이었는데 또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편하고 하니까 정말 이슈가 돼서 너도나도 따라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 결론적으로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귀찮음으로 인해 생긴 음식이 된 거네요. 그렇죠. 정말 우연하게 어떤 도박꾼의 귀찮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샌드위치를 만든 건데 또 이걸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샌드위치의 시초는 이게 맞고요. 근데 빵 사이에 재료를 끼워넣은 음식이라고 치면은 그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고기의 역사만큼 빵의 역사만큼 깊다고 해요. 재밌네요. 이 음식의 역사 언제부터인가요? 빵 사이에 재료를 끼워넣은 음식의 시초는 고대 로마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 까만 빵 사이에 육류를 끼운 음식이 가벼운 식사 대용으로 애용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오픈 샌드위치를 즐겨 먹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전부터 서민들이 빵의 한쪽을 잘라서 속을 채워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인류사랑 샌드위치가 함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역사가 깊어요. 그렇죠. 역사가 깊은 만큼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샌드위치가 알면 할수록 맛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또 요즘 막 신메뉴 개발하고 막. 네. 아. 어떤 거 좋아하세요, 윤영 씨는? 제가 정말 인생 샌드위치가 있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정말 꿈 같은 샌드위치가 있는데 안에 막 구운 버섯이랑 루꼴라, 치즈, 안티초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막 손바닥 두 개만 하고 이랬는데 딱 5유로 정도밖에 안 했어요. 저는 윤영 씨 얘기 들으면서 내가 가본 곳 중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5유로를 듣는 순간 아, 내가 안 가본 곳이구나. 네. 전에 여행할 때 피렌체 이탈리아에서 먹었어요. 정말 아 이탈리아는 샌드위치도 이렇게 맛있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인생 음식. 제가 그걸 먹다가 체했거든요. 근데 그 체한 게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체해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관광지 한 곳을 못 가고 다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아 내가 이 맛있는 거를 양껏 먹느라 체했구나. 너무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궁금하다. 보통 어떻게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고 체하면은 한동안 그 음식을 안 먹게 되잖아요. 솔직히 체한 건 생각도 안 나요, 이제. 정말 그게 너무 맛있었다. 이것만 생각나고.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쉽게 갈 수 있는 곳 너무 멀잖아, 거기는. 여기 신촌에서 갈 수 있는 곳 없나요? 신촌에서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을 가신 다음에 국제선을 타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신촌에서 그 연대 근처에 하나 있어요. 이대우문 연대 동문 쪽에 로드 샌드위치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맛있다고 꼭 가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정말 맛있고요. 사실 여기서 걸어가기에는 초행길이면 좀 멀다가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 뭐 마을버스도 많고 일반 버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실만하고 사실 거리가 조금 있다라고 느껴져도 꼭 가시라고 추천을 할 만큼 정말 괜찮은 곳입니다. 정말 윤영 씨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굉장히 궁금해지는 맛인데 대표 메뉴가 뭐죠? 아 침을 좀 삼켰어요 방금. 이 로드 샌드위치의 진리는 스파이시 치킨 샌드위치입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음식에 치킨 들어가면 맛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웬만하면 정말 한국인은 매콤한 거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인의 소울푸드 치킨이잖아요. 정말 침이 계속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리가 없어. 네, 이게 솔직히 약간 좀 매워요. 그래서 스파이시라기보다는 좀 핫이라는 느낌? 근데 이 매운 양념이 그 정말 야들야들하고 고소한 치킨 살 사이에 쏙쏙 배어 있거든요. 네. 근데 치킨이 진짜 두꺼워요. 아무튼 그래서 그 치킨 살은 되게 담백한데 양념이 정말 딱 맵다 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정말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이것이 바로 그 맛있게 맵다의 맛있게 매운맛이구나 라는 걸 혀로 느끼실 수 있어요. 약간 좀 근데 상상이 안 되기도 해요. 샌드위치가 맵다. 아, 천국 가본 적 없죠? 없죠. 그러니까 천국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겠죠. 제가 천국에 갔으면. 아, 정말 아, 상상할 수 없는 맛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의 맛이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이게 빵을 또 바로 이제 구워서 줘요. 그러니까 따끈한 빵 사이에 뜨겁고 매콤하고 진짜 이게 정말 부드러워요. 치킨 살이 또 굉장히 통통한데 닭가슴살 아니고 뭐 거의 안심 닭다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매콤한 치킨에다가 루꼴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쌉싸름하게 한번 맛을 싹 잡아주는데 바질마요라고 해가지고 초록색 소스가 뿌려져 있거든요. 이게 또 향이 또 있으니까 아 정말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지는 맛입니다. 정말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 꼭 가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친구랑 가면 똑같은 거 시킬 수 없잖아요. 두 개 시켜야 되잖아요. 치킨이랑 또 뭐 시키면 좋을까요? 좀 무난하게 좀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로 나가는 게 연어 샌드위치가 있어요. 이게 안에 발라져 있는 치즈가 그 연어의 야들야들함하고 조화를 이뤄서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또 연어 자체도 되게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으면은 되게 좀 만족도가 높은 메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버섯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에 머쉬룸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표고버섯하고 양송이 가지가 어우러져가지고 얘네를 구우면 진짜 정말 풍부한 맛이 나거든요. 그 버섯하고 가지의 정말 진한 향과 맛을 잘 살린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버섯 자체가 식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씹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연어가 이렇게 샌드위치로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꼭 먹어볼 것 같아요. 좋죠. 저는 가면 항상 메뉴를 결정을 못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항상 친구랑 합의를 해요. 나는 이거랑 이거 먹고 싶은데 우리 하나씩 너는 뭘 먹고 싶니? 해가지고 그렇다면 A랑 B를 시켜서 반씩 나눠 먹자. 이게 강요는 아니죠? 이거랑 이거랑 먹고 싶은데 이거랑 네. 이거랑 먹으면 안 될까? 그런 건 아닙니다. 친구의 식성을 존중을 하고요. 이게 또 그 되게 큰 빵을 반으로 잘라서 서빙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친구하고 바꿔 먹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게 의외로 좀 양이 많아가지고 양 적은 친구들은 두 쪽 먹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 적은 친구랑 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세 쪽을 먹어도 그렇게 배부른지 모르겠어요. 윤효 씨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이분 얘기하는데 활짝 웃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유독 여기를 가면 맛있는데 양이 너무 많지 않니?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제 몫으로 나온 치킨 샌드위치를 다 먹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너 그거 못 먹겠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나 못 먹겠어. 이러면 그럼 내가 먹을게. 그러고 이제 세 쪽을 우걱우걱 먹는 거죠. 로드 샌드위치에는 그 친구랑만 가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너무 좋아요. 그 친구 진짜 오래오래 친하게 지낼 거예요. 정말 저도 양 적은 친구랑 같이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되게 배가 든든하겠어요. 그쵸. 이게 빵이 빵 자체도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빵만 사가는 분들도 많은데 담백한데 진짜 포만감이 꽤 드는 그런 치아바타, 뭐 파니니 빵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빵 종류도 고를 수 있고요. 정말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치아바타도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그냥 막 뜯어먹거든요. 그 빵만 사서 네 한번 꼭 가봐야겠어요. 지금 가도 먹을 수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게 오전 11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영업을 하는데요. 라스트오더가 8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셔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로드 샌드위치가 또 인상적인 점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특이해요. 건물 바깥도 그렇고 안쪽도 뭔가 유럽에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궁금하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뭔가 유럽의 도심 속 미술관으로 온 그런 느낌인데 이제 좀 모던하게 꾸며져 있어요. 이게 그 회색 콘크리트 벽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라고 설명하긴 힘든데 콘크리트 벽 느낌의 모던한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상상하고 가시면 아 이렇구나 라고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작은 갤러리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프랑스 르네상스 스타일의 그림들이 막 많이 걸려 있어요. 또. 얘기만 들어보면 되게 세련된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정말 뭐라 그래야 돼? 좀 비싼 동네 있잖아요. 뭐 성북동. 네, 성북동이나 뭐 성북동 뭐 서촌 뭐 가로수 아 그 서래마을. 서래마을. 이런 곳에 가서 먹는 느낌? 좀 트렌디한 느낌. 인스타에 올리면 뭐 리트윗 되게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아요 한 하루에 10개 정도. 아 10개 아예 10개 약해요. 10개 약해. 막 검색했을 때 막 오늘의 포스팅 약간 이런 느낌으로 뜰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사진도 잘 나옵니다. 여자분들 굉장히 지금 흥분하실 것 같아요. 희소식. 그러니까 정말 외국에서 샌드위치 먹는 기분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 또 큰 짐이 되는 게 가격입니다. 네, 맞아요. 건물도 예쁘고 맛도 있어. 인스타 사진도 잘 나와. 그럼 비쌀 것 같거든요. 네. 네. 비싸나요? 사실 이번에는 싸다고는 말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게 뭐 내가 뭐 직장인이야 돈을 벌어 이러면은 먹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학생한테는 아 거기 맛은 있는데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죠. 스파이시 치킨 샌드위치, 깐베리 샌드위치가 10,000원이고요. 머시룸 연어 샌드위치가 8,000원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1,000원을 추가해서 원하는 필링 더 얹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샌드위치다 보니까 샌드위치 10,000원?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이 드는 것도 좀 사실이죠. 그렇죠. 약간 샌드위치 하면 이렇게 우리 길에서 푸드트럭 같아서 많이 팔잖아요. 뭐 비싸봤자 뭐 5,000원 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에 8,000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쯤은 꼭 가서 먹어보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이게 문제가 한 번 가면 계속 가게 돼요. 이게 그 스파이시 치킨 샌드위치가 굉장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 매콤한 양념이 먹고 나면은 정말 약간 위가 뜨거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그 느낌이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3일 내로 그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그 양념과 바질 마요의 특별한 향이 혀끝을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비싼 건 알지만 홀린 듯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 저는 이미 다 먹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윤영 씨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미 뭐 한 조각 먹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금 굉장히 배고플 시간인데 여기 신촌을 지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뭐 연인이나 뭐 가족분들이랑 같이 가서 서로 다른 거 시켜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꼭 그런 친구들 있어. 아, 나 오늘 다이어트해서 좀 그래. 아니면 하나 배가 별로 안 고픈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세 쪽 먹고 너 한 쪽 먹고. 맞아요. 네. 윤영 씨 표정이 굉장히 결연해요. 정말 결연에 정말, 가득한 표정. 정말 맛있습니다. 사실 커플들한테는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요? 커플에게는 음식을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사실 신촌이 연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막 정말 쌍쌍이 팔짱 끼고 뭐 겨울에는 다들 추우니까 안 보이는데 이제 날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커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날이 좀 점점 풀리고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빨리 꽃샘추위가 와서 다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 눈에 안 보여야 돼. 네. 아 정말 괜히 커플은 지옥에 간단 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말입니다. 이 후폭풍이 굉장할 것 같아요. 이 방송의 후폭풍이. 아 괜찮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커플은 방송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리는 있네요. 네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 슬슬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마무리가 찝찝하긴 한데. 네. 아 찝찝하신가요? 왜 찝찝하신가요? 뭔가 되게 잘 나가다가 뭔가 방송이 급 어두워졌어. 아 너무 사리사욕을 제가 아닙니다. 네, 또 윤영 씨 노래 한 곡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이번에도 아메리칸 셰프 영화에 나왔던 음악인데요. I'm tired of being alone 이란 노래입니다. 괜찮았나요? 발음 괜찮네요. 네. 네. 이게 그 초반에 해골 인형이 막 신나게 부르던 노래인데요. 그 주인공의 시무룩한 얼굴과 겹쳐지면서 정말 이 음악의 쫄깃한 맛을 살려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노래가 귀에 쏙쏙 박히고 이렇게 몸을 흔들흔들하면서 듣게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노래가 되게 영화 보고 나오면서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이 되게 다 신나고 좀 계속 생각나고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자체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노래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아쉬웠나요? 아, 이게 사실 좀 늘어지는 감이 있어요. 영화가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좀 지루함을 느낄 때 OST로 극복하려고 하는 느낌이 저는 약간 없잖아 있었어요. 저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보면서 이게 2시간짜리 영화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영화가 안 듣나요. 이게 샌드위치 비교를 하자면 가족이라는 빵 사이에 여행, 음악, 유색인종, 요리 이렇게 재료를 딱 끼워넣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그 끼워넣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쏟아져 나와요. 막 요리도 나오고 가족의 갈등, 자아성찰, 바이러 마케팅, SNS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걸 계속 나오는데 보고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여주다 보니까 아, 좀 지루한데 다음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맞아요. 좀 각각의 시퀀스가 좀 친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굳이 저렇게 자세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싶은 장면도 몇 개 있었고 이게 또 관객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다 손에 쥐어주니까 조금 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아, 좀 촌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요리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무난한 스토리, 음악도 신나고 캐릭터도 귀엽고 뭐 이야기 자체도 좀 그럴듯하다 했지만 오히려 좀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는 천스러운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좀 그럴듯하지 않았던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요? 그 친구 마틴. 네. 주인공의 후배였죠. 푸드트럭에 합류를 해서 같이 장사를 했던. 맞아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선배를 따라다니겠어요. 그것도 맞아요. 막 미래가 창창한 선배도 아니야. 사고치고 쫓겨난 선배잖아요. 네. 사고를 진짜. 거하게 친 선배였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되게 이상적인 인물이었죠. 어떻게 보면. 맞아. 정말 이상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정말 꿈을 좇는 캐릭터? 남미의 열정으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정말 근데 그 마틴은 정말 대단하죠. 진짜 준비된 조력자 이런 캐릭터였어요. 막 갑자기 나타나서 막 트럭 준비하는 것도 돕고 막 인부들도 데려와서 막 되게 효율적으로 잘 도와주고 페인트 칠 막 열심히 해주고 맞아요. 정말 저런 친구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 예를 들면 로드 샌드위치에 가서 한쪽만 먹는 그런 친구. 네, 나에게 더 많은 샌드위치를 줄 수 있는. 네. 아무튼 뭐 좋게 생각을 해보면 그 마틴도 남미 쪽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주인공이 하려던 것도 그 남미, 쿠바 샌드위치고 그리고 뭐 영화 OST도 다 남미 스타일이고 그래서 뭔가 그 캐릭터 자체가 영화를 관통하는 그런 소재하고 되게 혼연일체가 됐다? 그러니까 캐릭터에서까지 그 남미스러움을 살리고 싶어 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받긴 했어요. 이 의견은 윤영 씨의 지극히 주관적인 네, 의견이죠. 맞습니다. 네. 뭐 이 영화에서 되게 보다 보면 뭐 열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남미를 떠올렸을 때도 뭔가 되게 유쾌하고 열정적이고 뭐 약간 이런 인상을 받잖아요. 물론 뭐 미디어에서 주입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래서 뭐 그냥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마틴을 이해를 했어요. 아, 얘가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뭔가 인성의 따뜻함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신념 이런 걸 보고 아, 그거에 감화가 돼서 따라 나섰나 보다. 얘는 뭐 열정과 의리로 사는 남자구나.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뭐 실제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맞아요. 네. 그럴듯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마틴이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칼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저는 가장 그럴듯한 캐릭터가 이 주인공 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혼남이라고 하면은 아 정말 찌질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정말 못됐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영화 초반 스토리만 보면은 아 저 주인공이 굉장히 능력이 없고 찌질한 전남편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영화 보면서 저렇게 애 갖고 대책 없는 남자 만나면 피곤한데 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칼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리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있고 자기가 하는 요리에 대해서 확신, 소신이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펼칠 수 없는 현실에 되게 절망하고 분노하지만 어쨌든 나는 가장으로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걸 또 표출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거 많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이 칼이 레스토랑 오너랑 메뉴 선정 가지고 논쟁하는 씬. 네. 결국 이것 때문에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푸드트럭을 창업하는 계기가 되죠. 맞습니다. 이게 그 단순히 이혼남 셰프가 푸드트럭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에서만 필요한 캐릭터 설정이 아니라 칼 캐스퍼라는 사람의 인생을 영화 속에서 되게 조금씩 조금씩 노출을 시켜줘요. 뭐 요리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름을 알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지만 약간의 성격 차이 그리고 이제 부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서 뭐 결국 이혼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한다 이런 게 정말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정말 시나리오 작가가 이 칼이란 인물에 대한 서사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칼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전부인 캐릭터 네.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진짜 제가 남자여도 반했을 것 같아요. 이게 똑부러지고 멋있고 무엇보다도 그 자기 남편인 칼을 너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 정말 게다가 예쁘잖아요. 네. 아, 정말 예쁘죠. 제가 아까 미드 모던 패밀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쿠바는 아닌데 남미 분.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 그 똑두미 여사. 네. 소피아 베르가라라는 그분인데 7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로 하면은 이제 46이신 거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아마 그분을 아시는 분이라면 와, 그 사람이 만 여섯이라니 하고 정말 놀라실 거예요. 급 자아 반성의 시간을 이건, 가져야 될 것 같아. 아,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그 정도는 타고나야 되나요? 아예 그림체가 달라요. 그림체가 정말 46의 그 몸. 나는 20대인데 사실 뭐 그 정도 미모면 아 주인공이 그렇게 못 잊을만도 하다 싶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또 전남편. 네. 아 제가 이 영화를 보러 갔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아 윤혁 씨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죠. 네. 칼의 전부인의 전남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네. 사실 이 영화 뭐 120분 정도로 되는 러닝 타임에 특별 출연을 한다고 해서 맞아. 진짜 1분이라도 30초라도 보겠다 해서 갔어요. 굉장히 짧게 나오잖아 심지어 정말로. 아,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정말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역할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가 좀 복잡한 인물이에요. 맞아요. 주인공한테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사실 푸드트럭을 또 마련을 해주거든요. 자기 전 부인의 전 남편한테.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이고 사실 돈 한 푼 없던 주인공이 재기할 수 있었던 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잘생기고 귀엽고 멋있는 역할로 나옵니다. 아우 윤희 신났어요 지금. 아, 제가 정말 보러 가면서 특별 출연이라고 하길래 아 뭐 30초 정도 나오고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나온다거나. 근데 대사도 굉장히 많고 캐릭터가 나름 자기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분 몸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분을 어떻게 섭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분뿐만이 아니라 뭐 되게 유명한 더스틴 호프만이나 스칼렛 요한슨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걸출한 배우들이 카메오로 많이 출연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맥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죠. 감독이 인맥이 좋나요? 그런 편입니다. 존 파브로 감독이 이전에 뭐 영화 아이언맨 제작, 아이언맨 출연, 어벤져스 기획 등등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나 스칼렛 요한슨 같은 배우를 카메오로 기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죠? 사실 이 아메리칸 셰프 존 파브로 감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각본 존 파브로, 제작 존 파브로, 연출 존 파브로, 주연 배우 존 파브로입니다. 대단한데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칼 캐스퍼가 감독이자 주인공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존 파브로로 시작해서 존 파브로로 끝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와 굉장하네요. 이게 뭐 한 가지 역할만 해도 쉽지 않은데 모든 걸 이렇게 다 본인이 도맡아서 했다고 하니까 정말 그걸 어떻게 다 했대요? 그렇죠.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는 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실화. 네, 미국에서 푸드트럭으로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 로이 최. 이 셰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로이 최 한국계. 굉장히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미국에서 유명한 한국계 셰프. 사실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근데 혹시 그러면은 이분이 그 엔딩 크레딧에 그 나오는 분 있잖아요. 혹시 그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치즈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 셰프가 엔딩 크레딧 영상에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이 실화의 주인공이시고요. 이 셰프를 제작에 참여를 시키고 감독 존 파브로 본인도 프랑스 요리학교까지 가서 요리를 막 배웠대요. 그래서 정말 그 엄청난 열정 덕에 이렇게 관객의 침샘을 어택하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생각이 나요.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 한식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도 아닌데 왜 한식 얘기?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저도 그 씬에서 음식 만드는 게 저거 되게 동양 음식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사에서 뭐 고추장을 만들어봤다. 뭐 이거 한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제작에 한국계 미국인인 셰프가 참여를 해서 그런 거 같네요. 정말 이게 딱딱 들어맞네요. 그렇죠. 다 복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서 영화는 알고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그 한국분이 한식당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뭐 미국에서 한다고 해서 퓨전 코리안 뭐 레스토랑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국 음식스러운 걸 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주인공인 칼 캐스퍼도 정통 쿠바식 샌드위치로 승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이게 또 영화 속에서 이 칼이란 인물한테 실제 모델의 성격이 좀 반영됐겠다 싶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이게 주제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계속 음식 얘기하니까 배가 고파집니다. 플란차 그 지글지글 그게 음식 비주얼도 비주얼인데 사실 우리가 소고기 같은 거 굽는 소리에 되게 감동을 받잖아요. 청각적인 자극. 네, 고기 치익 하는 소리. 근데 정말 와, 그 치즈랑 버터가 막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막 나는데 진짜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이래서 빈속에 보면 안 된다고 했구나.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베이컨 굽는 소리 치익, 감자 굽는 소리 치익 하면은 막 위산이 분비되거든요. 지금 저 막 분비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 방송도 공복에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배고픕니다. 이왕 배고파진 거 샌드위치 얘기 좀 더 해보죠. 좋습니다. 다른 그러면은 영화 말고 가게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샌드위치 맛집 데이지를 한번 추천을 할까 합니다. 여기는 저 가봤어요. 예전에 윤영 씨가 한번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대 정문 쪽에 있는 가게인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 먹고 맛없는 건 누구의 칼이더라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지, 이대 정문 미스터 피자 맞은편에 있는 가게인데요. 사실 규모가 되게 작아가지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작아요. 네. 근데 양도 많고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어요. 이게 베스트 메뉴를 추천을 하자면 연어 샌드위치예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나나스, 토마스. 나나스, 토마스 뭐가 다른 거죠? 나나스는 바나나, 토마토 아 토마스는 토마토가 들어가는 메뉴예요. 이름 되게 귀엽죠. 귀엽네요. 나나스 토마스. 근데 연어에 바나나 나는 뭐 먹었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어와 바나나는 좀 궁합이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저도 바나나? 연어? 약간 이랬는데 추천 메뉴라고 하시길래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둘 다 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나나의 달달함하고 부드러운 거하고 좀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좀 독특한 소스를 발라서 먹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 진짜 좋더라고요. 양상추, 크림치즈, 그리고 바나나, 연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게 되게 양이 많아요. 들어간 재료가. 그래서 진짜 한입 베어물기도 되게 힘든 정도의 양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샌드위치라고 했는데 속이 정말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속상하거든요. 이게 내가 식빵을 먹는 건지 샌드위치를 먹는 건지 좀 허무하기도 하고 이럴 거면 내가 만들어 먹지 싶기도 하고. 맞아요. 저 집에서 계란 하나 부쳐 먹어도 이만큼은 되겠다 하면은 진짜 내가 왜 이 돈을 주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느낌인데 여긴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베이글을 써요. 식빵 대신에. 그래서 네. 씹는 맛이 더해져서 식감도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쫄깃한 베이글, 아삭한 양상추, 짭짤하고 부드러운 연어, 그리고 달달한 바나나. 이게 정말 찰떡궁합처럼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맛있다, 이거 먹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게 먹을 수 있어요. 또 먹고 싶네요. 이게 정말 방송을 하다 보면 영화 얘기를 하면 재밌다가도 또 음식 얘기를 하면 또 먹고 싶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집이 또 좋은 게 가격이 쌉니다. 딱 6,000원이에요. 6,000원. 아까 로드 샌드위치에 비해서는 반값이죠. 반값이죠. 정말 네. 쌉니다. 이게 양도 맛있고 양도 많고 맛있고 싸고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파리바게트만 가도 막 5,300원, 5,500원 이러는데 그렇죠. 저는 그럴 거면 데이지에 가서 연어 베이글 샌드위치를 드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요. 여기 또 그거 말고도 맛있는 메뉴가 많아요. 뭐 샐러드, 베이글류, 뭐 샌드위치 메뉴도 또 따로 있는데 되게 특이한 게 콩고기 메뉴가 있어요. 베지터리언들을 위해서. 아, 콩고기 드셔보셨어요? 아, 저는 그런 채식 느낌이 나는 것은 입에도 들지 않아요. 그냥 그래 난 고기 먹겠어 이런 쪽이라서 전 먹어보진 않았는데 제 친구가 정말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콩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맛이라고 하고요. 이 빵은 또 되게 바삭하게 구워주신대요. 그래서 바삭한 그 빵과 콩고기, 리코타 치즈 얘네가 어우러져서 와 정말 말도 못할 맛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뭐든 먹어보기 전에 판단하는 건 금물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도 데이지에 가서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연어 샌드위치. 맛있죠. 정말. 아 정말 좋더라고요. 네. 아니 어제 되게 날씨도 좋았고 샌드위치도 맛있고 그리고 심지어 갔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가게에서. 정말 그 오후에 너무 행복하게 샌드위치를 먹고 왔어요. 또 좋았다면 같이 한번 들어봐야죠. 그럴까요?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들을 때마다 뭔가 슬퍼요. 그쵸. 가사가 철약 맞아서 되게 좋아요. 저는 철약 맞은 노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철약 맞은 노래가 뭡니까? 좀 그냥 슬픈 노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 근데 이게 슬픈 거랑 철약 맞은 거랑은 좀 달라요. 정말 이 뭐라 그래야지 좀 찌질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저는 이 노래는 되게 좋은 게 가사가 진짜 절절하잖아요. 그렇죠. 아 다시 돌아갈 순 없어. 이게 공감도 되고 그리고 좀 추억은 역시 그래 추억으로 남기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아 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사람 마음이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음식 맛입니다. 네,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 진짜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처음 먹어본 음식에 대한 추억 같은 거는 정말 맘처럼 되지 않습니다. 또 결국은 뭐 기승전 음식이네요. 그렇죠. 음식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사람한테는 의식주가 최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의와 주는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옷은 안 사는 한이 있더라도 밥은 맛있는 걸 먹자는 주의라서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듣고 온 노래 제목이 뭡니까? 앵콜 요청 금지. 맞아요. 사랑은 앵콜을 요청할 수 없지만 음식은 얼마든지 앵콜이 가능하죠. 지난날 맛있었던 음식을 계속 떠올리면서 행복해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추억만 아련한 게 아니죠. 이게 또 첫 음식의 기억도 아련합니다. 맞아요. 영화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와요. 천천히 먹어. 인생 첫 베니는 다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카리 퍼시, 아들 퍼시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 프랑스식 도넛 이렇게 먹으면서. 맞아요. 프랑스식 그 도넛을 베니에라고 하던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뭐 생애 첫 경험의 설렘, 두근거림, 흥분. 정말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뭐 맞아요. 내 인생 첫 외국 여행이라든지 뭐 첫 입학, 뭐 대학 첫 입학, 뭐 첫 면접, 첫 연애. 근데 사실 뭔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대한 설렘 이런 건 우리가 잘 생각을 못 하는데 뭔가 그 대사를 듣고 나서 오, 가슴에 좀 확 왔어요. 이게 아메리칸 셰프식으로 하면은 첫 샌드위치, 첫 파스타 뭐 이런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감동이 되게 좀 뭐랄까 사실 인생을 약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맞아요. 지나서 떠올렸을 때 내가 그때 그 요리를 누구와 먹었는데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 정말 아련하게 떠오르는 순간들도 있고 뭔가 이 음식은 이런 맛이어야 돼 이렇게 약간 뭔가 기준이 되는 그런 순간들도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 나한테 김치찌개는 되게 잘 익은 신김치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돼지고기가 좀 두툼하게 들어가서 그 국물이 약간 살짝 걸쭉해야 해 좀 진해야 돼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지방에 올라오니까 김치가 좀 밍숭맹숭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죠. 이건 김치국인가? 이러면서 맨날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첫 음식이 중요하다 싶어요. 맞아요. 첫 음식이 그 음식에 대한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맛있다, 맛없다를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영화 속의 꼬맹이 퍼시도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커서라도 그때 아빠랑 함께 처음 먹었던 베니에가 아마 그 베니에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윤영 씨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토스트랑 샌드위치가 뭐가 다른 거죠?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익히면 토스트고 안 익히면 샌드위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발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는 혼용해서 쓰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 근데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는 익히면 토스트고 아니면 샌드위치 약간 이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크면서 보니까 되게 요리법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샌드위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로 법정 소송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오하네요. 그리고 제가 윤영 씨 말하는 동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빵 두 쪽과 그 사이에 음식을 넣은 것이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토스트는 빵을 구워서 잼이나 버터를 발라먹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비슷해요. 그쵸. 빵이 두 쪽인가 아닌가 안에 뭘 넣었으냐 아니냐 이걸로 샌드위치가 되는 거고 이제 두 쪽인데 뭘 넣었으면 샌드위치고 아니면 토스트다 이건 거죠. 구웠냐 안 구웠냐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닌 거고. 그렇네요. 일단 그것만 하나만 외우면 될 것 같아. 토스트는 빵을 구워서 잼이나 버터를 바른 거고 아니면은 샌드위치인 거죠. 네,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메리칸 셰프를 보면서 어 뭐지? 빵을 굽고 있는데 치즈 토스트가 아니라 샌드위치네? 라고 하면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아, 그럼 대체 토스트는 뭐지? 둘의 경계는 뭐지? 이러면서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아,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아, 빵이 두 쪽이니? 안에 뭘 넣었니? 그렇다면 그건 샌드위치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솔로몬인 줄 알았어. 어. 칼같이 그니까 지혜로운 그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어 근데 그건 그렇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금 저녁도 못 먹었는데 아. 이 영화에 나왔던 쿠바식 샌드위치도 너무 먹어보고 싶고 특히 아까 윤영씨가 얘기해줬던 로드 샌드위치의 스파이시 치킨 샌드위치 정말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배가 고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느 때처럼 신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고요. 아마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공연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배고플 시간입니다. 좀 지났을 수도 있겠는데 정말 배고픈 시간인데 다들 뭐 먹지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로드 샌드위치와 데이지 추천드립니다. 네. 영화 뭐 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뭘 추천해 주실 건가요? 우리가 봤던 거 아메리칸 셰프. 네 좋죠. 영화 보고 나서 신촌 리틀 쿠바에 가서 쿠바식 샌드위치를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언니가 말한 것처럼 로드 샌드위치 정말 스파이시 치킨 샌드위치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어요. 거기서 나오신 건 아니죠? 아 정말 맛있어요. 제가 거기서 나왔다면 전 여기까지 홍보를 나오지 않고 그 시간을 아껴서 샌드위치를 먹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TV어 밥상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네, 제 돈을 써가면서 제발 나의 통장을 가져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맛없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 TV와 밥상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 뭐죠? 네, 피터 로드리게즈의 I like it like that 입니다. 다들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고요. 이 노래처럼 즐거운 주말 밤 보내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